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병사의 생각.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병사와 한순간.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말해줄이 병사의 사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처음 내도 떠나온 산천에 물어보라. 그러면 말해주리 길가에 지금 백설가 속삭이니 병사가 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분명한 들판과 주리 농장을 보아 갖고 주리 사크리 등에 업혀 물건 너간 유치원 아이들이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병사로 한 생을 바치리.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